I'm on the next level. Get up, 절대적 룰을 지켜. 내 손을 놓지 마라. 별 속은 나의 무기. 광야로 걸어가. 알아 내 humble ground. We up in my so-so. Check it out, check it out, check it out. I'm on the next level. Next level. I'm on the next. Level.